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3시부터 4시까지 예,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요. 예,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박인자고요. 일명 자유부인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유부인처럼 자유롭게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택한 곡은요. 이 날씨에 밖에 좀 날아보고 싶어서 여러분께 I Can Fly 이 노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음악일 것이고요. 이 음악 듣고 여러분이 좀 이 가을을 좀 날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겨울로 입문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괜찮으셨나요? Fly가 영어로 난다입니다. 예, 이 단어 처음에 제가 영어 배웠을 때 이 단어 확실히 난다라는 거 예, 안 잊혀지더군요. 지금도 아마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떤 단어는 금방 외워지고 어떤 단어는 잘 안 외워지죠. 그런데 유난히 보자마자 외워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들이 그런데요. Fly는 그 영어 알파벳 그 FLY 예, 세 음밖에 들어가지 않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읽혀지는 대로 소리 들려지는 대로 그 음절들이 쓰여진다라는 것 때문인지 금방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난다라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날아가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망이나 희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모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12월이면 이 난다라는 것에 많이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또 이 난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을 만드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정월대보름이면 연을 만들어서 연을 날리고 또 연을 또 아이들에게 연을 만들거나 연싸움을 하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보여주게 되실 텐데요. 정월대보름 행사는 1월달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아마 탄천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행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꼭 아이들과 같이 가셔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난다라는 이게 아무래도 12월달에 한번 마음껏 한번 정리하면서 날아보시고요. 또 1월달에는 계획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날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가요에서는 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연을 안 찾고 오늘은 영어로 한번 날아봤습니다. 영어로 날아보면 좀 기분이 다를 것 같아서요. 어쨌든 오늘은 참 날씨가 예 이런 날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제 옆에도 있습니다. 저 이런 날씨 예 조금 이상합니다. 기상청에서 아마 이런 날씨를 어떤 날씨라고 알려드리기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뭐 기온이 몇 도 그리고 바람이 분다 안 분다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정도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좀 뭐라 그러죠? 정의 내리기 힘든 날씨 이런 날씨는 예보해 드리기가 좀 힘들죠. 예, 가슴으로 느끼는 이런 날씨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그저 쓸려가기에는 좀 뭔가 조심스러운 날씨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요. 예, 좀 긴장을 하시면 이런 날씨를 음악과 함께 아니면 예, 아 내가 12월 달에는 무엇을 할까? 공연을 좀 볼까? 영화를 볼까? 아니면 어느 모임을 좀 잘 찾아가서 예, 좀 의미 있게 보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12월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한번 가슴속에 아니면 그림으로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강윤원이라는 가수는 이런 날씨에 비 오는 날 수채화를 어떻게 그렸을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런 날씨에 그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지 노래로 들어보십시오. 강윤원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입니다. 들어볼게요.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부탄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끝났습니다. 살짝 진눈깨비가 온 곳도 있고요. 저희 동네는 낮은 곳이라서 그런가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길이 촉촉히 젖어 있었죠. 지금은 비가 오진 않지만 하늘이 적당히 흐리고요. 예, 이런 날씨라면 이렇게 그 하늘이나 솜을 이렇게 쭉 쥐어짜면 예, 회색이나 아주 엷은 하늘색의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예, 그런 날씨인데요. 창밖에는 지금 이렇게 회색 벽이 그리워져 있어서요. 저 회색 벽을 이렇게 딱 무너뜨리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난널 사랑해, 난널 사랑해, 난널 사랑해, 난널 사랑해 뭐 이런 글씨가 예, 마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12월을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저 벽 뒤에 숨어져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 많이 하시고요. 네, 주위에 계신 분들을 예, 사랑한다고 계속 외우십시오. 그러면 자기 스스로요 쇠뇌가 된대요. 쇠뇌라고 하면은 좀 너무 예, 딱딱하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계속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빛, 또 사랑하는 말이 전달이 되어서요.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까지 같이 서로 사랑을 느끼게끔 해서 이렇게 사랑의 전류가 통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사랑이 녹아나고 주변에 사랑을 흩뿌리게 되는 뭐 이런 것이 된답니다. 예, 만화 같죠? 예, 이런 만화 예, 주변에 좀 자주자주 예, 좀 만들어서 이런 만화 같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이 사랑의 효과라는 게 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자꾸 말하지 마시고요. 조금 사랑을 늦게 하는 분들, 조금 사랑을 예, 조금 뭐라 그러죠? 보류시키신 분들. 이제부터 그분들이 열심히 사랑을 하셔서 사랑의 전도사가 될 수 있게끔 예, 저도 빌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가 있어서 제가 팝송으로 이 노래를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엘튼 존이 부릅니다. 예, 제목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었습니다. 예, 대충 저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희는 예 이렇게 서로 필로 통합니다. 예, 느낌으로 서로 주고 받는 게 좋죠. 예, 그게 좋습니다. 저도 예, 아무튼 예, 제가 지금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이유는 저희 집에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저 그 단어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무뚝뚝해서요, 그 단어 쓰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옷부터 벗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 그 얘기는 저하고 맞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사용하지 않아도 아이가 사용하니까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둘의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전제해야만 대화가 통하더군요. 예, 그래서 아마 집에는 아이가 있어야 하고 아이를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예전에 학비를 대어주셔서 제가 공부를 한 것 이외에 아이를 두고 난 이후에 배우는 게 더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마음 하나와 또 아이에게 배우는 그 감사 두 가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감사하느냐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도 항상 예, 주위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2월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네, 그 주변에 요즘에 그렇게 달력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곳에서만 나오고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비용을 축소하는 분위기라서요. 예전처럼 이렇게 풍족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없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씩 좀 나누어서 쓰시고요. 또 집에 4개, 5개씩 걸 일은 없잖아요. 한 2개씩 대표적으로 걸어놓고, 예, 뭐 여러 가지 기재를 챙기시면서 달력을 사용하시고요. 또 12월에 사용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 성탄절이 있네요, 여러분. 예,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맞는 여러 가지 음악을 챙겨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 요즘에 성탄에 맞는 음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 즈음에는 어떤 노래를 틀어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이 찾아본 것 중에 제가 아마 지난번에 노래를 틀어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김태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비. 예. 그 즈음에 제가 방송하는 날이 맞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김태우의 노래 사랑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우의 노래 대신에요. 오랜만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예전에 활동했던 분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창완 씨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꽤 나이가 드신 분이고요. 형제들이 모두 다 예, 음악을 하셨는데 그 김창완 씨의 막내 동생분이 돌아가셔서 예, 한동안 좀 조용히 계시다가 다시 일어서셨어요. 그래서 다시 음악을 시작하시고 다시 밴드를 꾸리셨는데 김창완 밴드가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굿모닝이라는 노래. 지금이 아침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내일 아침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굿모닝이라는 노래를 김창완 밴드의 노래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성환 음악은 대체적으로 듣기가 편하고요. 예, 들을만 하고요. 일단 먼저 듣죠. 제가 말이 좀 많죠? 끊겠습니다. 지하철에 버려진 아침 신문을 주워 부직건 고를 다 읽네. 어디 갈 곳도 없이 정해진 일도 없이 차가운 예,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노래는요 김창완 밴드의 굿모닝이었습니다. 굿모닝도 예, 아, 영어네요. 제가 좀 영어에 약한데 지금도 그 영어라고 하면 네, 제가 로망으로 갖고 있는 쪽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싶은 게 영어고요. 요즘에는 영어를 빼면 아이들의 교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미래 교육이나 아니면 사업도 그렇고 영어를 빼면은 좀 예, 말이 좀 안 되고 또 영어를 빼면 예, 읽을 수 없는 설명서도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두면서 영어를 조금씩 접하고 어쨌든 귀를 닫지만 않으면 예, 영어와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예,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시켜서요. 오히려 영어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아이에게 단어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배우면 어떨까요? 예, 아이가 어릴수록 좋겠죠. 아이가 너무 크면 아이들이 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유리합니다. 엄마랑 함께 배워볼래? 아빠랑 함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영어 단어를 좀 외워볼래?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은 예, 말 잘 듣습니다.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릴수록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 말을 안 들어서 어느 날은 아빠한테 그 물걸레지라는 마대자루를 한번 맞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어렸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제가 사춘기 때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물걸레 마대자루를 한번 맞아보고 나서는 아 창피한 게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예,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아이들을 혼낼 때요. 아이들 기억에 잘못한 건 기억나지 않고요. 혼났다라는 것만 기억난다라는 거를 제 기억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혼내시고 나서 꼭 사과를 해주세요. 아팠지? 라고 안아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화를 냈구나 라고 예, 인정을 하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 예, 더하기 빼기가 돼서 아, 난 정말 아빠한테 이 혼난 기억밖에 없어. 난 잘못하지 않았어. 예, 적어도 이것만큼은 예, 치유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학생한테들은요, 그 혼내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머리를 쓰셔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너무 과격하지 않으시게만 혼내면 여학생들도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여학생과 남학생은 혼내는 방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요. 예, 혼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씁쓸하지만 즐거운 이야기를 다시 하죠. 예, 12월은 저를 왠지 흥분시키는 달입니다. 예, 1월이 아니라 12월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12월이라 좋고 12월이라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게 어떤 노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예, 영화와 뮤지컬을 함께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노래를 제가 아빠의 맘마미아를 통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맘마미아, 예, 다시 한번 들으면서요. 아, 옛날에 그 춤을 어떻게 추었을까 한번 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들으신 노래는 네, 밥송이었습니다. 아바의 맘마미아였고요. 예, 갑자기 목소리가 예, 조금씩 작아지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변화 있게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하면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하네요. 예,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대본을 써서 읽으라고 하시는 예, 선배님의 주문이셨는데요. 네, 앞으로 대본을 열심히 써서 제가 입버릇으로 박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없애는데 2010년에는 노력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고요. 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손가락을 또 걸어야 하네요. 손가락을 걸어야 하는데 이 손가락 거는 거 옛날에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 웬만하면 약속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면 사람마다 좀 버릇이 있죠. 제 버릇이나 제 습관은 그거였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왠지 깨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하느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약속을 쉽사리 못하고 한 번 약속을 하면 그게 계속 가슴 속에서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심장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면 제가 큰일이 나는 거죠. 벌을 받거나 지옥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성당을 다니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종교가 천주교 신앙이고요. 지금은 무슨 아주 커다란 무슨 독립운동한 것처럼 제가 성당을 한참 동안 안 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거 별로 자랑할 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어떤 종교를 가지고 함께 다니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에게 그 아이가 힘들 때 어떤 종교 하나쯤은 있어서 힘들 때 엄마 아빠를 붙들고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그 아이에게 어려운 사춘기를 지낼 때 종교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버티고 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 이런 게 되게 해주는 데는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보면 강요할 순 없지만 아이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그런 아이와 부모를 연결하는 가족 전체에게 하나의 종교가 있다라는 건 예,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제가 권장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예, 권하고 싶은 제가 강요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고요. 주위에서 그런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숙연해지는데요. 네, 제가 맘마미아 노래를 팝송으로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수경이라는 뮤지컬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맘마미아에서 같이 뮤지컬에서 나왔었던 댄싱 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뮤지컬에서 부른 노래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노래를 같이 들으시면 영어가 아닌 예, 우리말로 들은 노래는 어떤가 하고 한번 느낌을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요. 비교해보세요. 전수경이라는 뮤지컬 가수가 불렀던 댄싱 퀸이었습니다. 예, 목소리가 확실히 잘 들리셨죠? 이분이 바로 전수경 씨입니다. 그 대표되는 그 최정원 씨하고 전수경 씨하고 또 이제 다른 분이 있는데 제일 키 크신 분 혹시 기억나세요?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다른 예, 영화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제일 키 크셨던 분이요. 눈 크시고 그분이 전수경 씨인데 확실히 노래에도 예, 확실히 큽니다. 키가 커서 그런가 목소리도 커서 예, 아주 잘 들리고요. 우리말로 듣는 노래는 어떠셨어요? 확실히 우리말이 들려서 그런가 확실히 우리 것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십니까? 예, 이럴 때는 그 박동진 명창이 얘기하셨던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이 확실하게 생각나는군요. 예, 그게 우리 국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어는 확실하게 좋은 것이고요. 이것이 좋은 것이려면 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바꾸어서 우리나라 말로 한글이죠. 훈민정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이 규칙이 연구한 끝에 잘 표기할 수 있는 그 표기를 잘 따올 수 있는 규칙 뭐 이런 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그 베트남이나 그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의 말이요. 그 말을 우리나라 국어로 표기를 다시 해서 그 나라 말로 쓸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대요. 예, 가능해졌다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것을 쓰셔야 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또 이제 지원 등이 마련이 되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널리 쓰여야만 이제 가능한 것인데 일단은 그 연구는 분명하게 좋은 확률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래서 우리 한글이 무척 훌륭한 문자 이미 분명하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실용성 부분이라든가 활용성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그 수위를 넘지 못하나 봐요. 7,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호응도가 높아야 하는데 이제 그 수위를 넘지 못해서 아직 실용성을 글쎄요. 실용성이 높아야 그분들이 이제 국어를 따다가 표기를 쓸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직 그 정도로는 예, 글로벌하게 쓰이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그럴 계획이 있어서 아마 연구에 몰입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연구가 예,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나라 표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쓰이는 거죠. 한글로 나라 표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리면 예, 그것이 독립운동 이상의 어떤 예, 운동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애국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애국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 진짜 기분이 신납니다. 이럴 때 제가 잠깐 이수영 씨의 노래를 예, 듣고 싶은데요. 랄랄라 이 노래를 이수영 씨가 부르면 어떤 소리일까요? 들어보시고요. 시원치 않다 그러면 여자 목소리가 아닌 남자 목소리로 제가 예, 오늘이 아닌 다음 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수영이 부릅니다. 랄랄라. 말없이 내려놓은 바보야. 이야이야이야 좋은 영화가 나오면 꼭 같이 보러 가야지. 나도 몰래 또 그런 생각해요. 그댄 그랬던 적 없었나요. 한 번이라도 헤어진 그날로 끝인 건가. 여성이 부르는 라라라였고요. 이거는 네 제가 깜빡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목만 같고 예, 뇌용과 예, 여러 가지 음색은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수영 목소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 같은 여자이지만 좋아하는 음색입니다. 예, 저는 여자이지만 남자보다는 저는 여자를 좀 좋아합니다. 예. 목소리가 아름다운 여성이요. 그리고 체격이 아름다운 여성이요. 그리고 마음씨가 아름다운 여성. 예, 저는 나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아름다운 여성이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지나가시다가 혹시 눈빛이 이상한 여성이 보인다 그러면 혹시 저인지 모릅니다. 예,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네, 위협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마다 전부 다 성향이 다릅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여성분도 계시고요. 남성을 좋아하는 남성분도 계십니다. 저희 신랑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성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입니다. 예, 그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여성과 맞기 때문에 모여 앉아서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예,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정들이 한 가지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정을 조금씩 생각해 드리면서 저희가 예,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면서 12월도 하루하루 마감해 보도록 하죠. 예, 저도 오늘 맡았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인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인자였고요. 이 다음 시간을 다른 분께 연결해 드리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